우리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도발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네팔, 몽골, 인디아, 일본, 중국, 브라질, 우루과이, 나이지리아, 체스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의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들과 볼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진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각국 출판 보도물들이 단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겁나하는 미국, 조선 날카롭게 미국을 공격, 북조선 미국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등의 제목들로 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했습니다.